남조선 연합뉴스에 의하면 19일 남조선에서 과거 유신파 쇼독제 정권 시기에 조작된 제일동포 실업가 간첩사건 피해자 모두에게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제일동포 실업가 간첩사건은 1977년 3월 당시 괴뢰중앙정보부가 동포 실업가 강우규를 교포투자기업체의 임원으로 가장한 간첩으로 몰아 체포구금하고 그와 연계시켜 다른 10명의 주민들에게도 거무슨 협조자라는 죄를 들씌워 잡아가도 모진 고문 끝에 날조에는 반공화국 모략극입니다. 파시오도당은 이 모략사건의 거로 1977년 6월 강우규에게 사형을 운도했으며 다른 사람들에게는 12년까지의 징역형을 들씌우는 폭거를 감행했습니다.